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벌호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장고는 나를 보고 기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함역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아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